말이 안 돼. 어떤 표현도 적당치 않네. 어떻게 이런 여자가 이 땅에 존재해. 널 형용하기엔 세상의 단어가 참 부족해. 널 브리핑하는 건 해초의 포기 상태. 넌 어느 별에서 왔니? 분명한 건 너와 나 사이 이 별은 별일 없지. 넌 아침을 안아주는 햇살같이 내 맘을 감싸줘. 참 따스하게 줄게.